펼쳐 구름 위로 더 높이 날아가 higher baby let's fly touch the sky no doubt that you're one of a kind now let's ride to the moon 니가 어디 나의 맘을 다 비워버리고 I blow your mind